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5일 러시아의 상크트페테르부르크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.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즈음하여 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